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수돌쇠 저음에서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8일 해외 연고자 가족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해외 연고자 가족들은 대송산 혁명열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